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해설 모임 독보회 자담회가 나이지리아 나이저주 정부 주최철학연구소저 라고스에 있는 데올라세고의 주식회사 올루나시회사 도지총회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청년협회 에메르투 치과전문병원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은 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의 미리 나가랍기를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강철의 담력을 지니신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은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솟아오를 것이며 통일위협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해서 최근 봄 아프리카 운동 우간다 전국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오스트리아 공산당 윈시 21 구역위원회 지도부 성원 하인 리히 그루보가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